정신 나간 holiday. 이거 분위긴 여름 바다 걸리적거리는 윗돌이 탈의해. 어서 선하게 뻥치지 마라. 양치기 소년같이 사방을 전전하며 봐봐. 동해도 내가 다이빙하면 아담한 포장.